지금부터 7년 전에 2010년도에 여러분 뭐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죠. 이어서 연평 도 포격 사건. 한반도의 전운이 아주 감돌었습니다. 그때 전 세계가 이 우리나라 한반도를 제2의 6.25가 일어나지 아니할까 그렇게 봤어요. 그 당시 세계 언론이 한반도 위기에 주목하는 것은 뭐냐? 이 한반도가요, 이게 여기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남한과 북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세계 가장 강대국들, 북한을 후원하는 나라 중국과 러시아, 한국은 그래도 아직도 미국과 일본, 남한, 북한,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이 다 붙어야 돼. 이게 다 연관성이 있어요. 뭐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일어난 전쟁 국지전이 아닙니다. 세계 전쟁이 돼요. 3차 세계 대전 된다. 심각한 거예요. 그때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7년이 흘렀는데 그때보다 더 악화가 됐어요. 더 강도가 높아졌어요. 그 가능성이 점점 높아졌어요. 아시는 대로 북한이 참 미사일에 생명 걸었어요. 핵에다가 생명을 걸어놨어요. 계속 개발하는 거죠. 계속 개발하고 연습삼아 쏴보고 도발을 하는 거죠. 어디다 하느냐? 세계 최강국가 미국에다가 하는 거예요. 미국도 인내심이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아요.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대통령의 임무요. 여기 정부인데, 내가 니네도 본토에다 쏘겠다는 거죠. 본토에다 쏘겠다. 그런데 허풍이 아니라 가만 보니까 진짜 물리겠다라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 그랬어요? 화염과 분노, fire and fury. 화염과 분노라는 작전명이에요, 그거는. 하겠다는 거지, 이제. 더 이상 군사적 옵션을 선택할 때가 됐다. 폭격하겠다는 거죠, 폭격. 그죠? 폭격을 해야죠. 옆에 있는 나라들이 아니니까. 붙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럼 또 폭격을 하면은 가만히 있느냐 이거지. 북한이 가만히 있겠어요? 우리는 그래도 먹고 살려고 우리가 허리도 쫄라매고 우리가 열심히 일할 때 걔네들은 무기 개발한 애들이거든. 전쟁을 준비한 애들이거든. 그러니까 전쟁에 관한 한 뭔가 있긴 있어요, 거기도.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북한 그 백성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라도 계속해서 그냥 구호만 외쳤잖아요. 구호만. 뭔가 하나 보여줘야 된다고. 그러면 미국이 폭격을 한다. 북한이 가만히 응수를 한다. 뭐라 그래? 니네들이 폭격하면 우리는 서울 불바다 만든다. 불바다로 만든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이 또 개입. 전쟁은요, 확장되는 거예요, 그냥. 불에다가 기름을 붓는 거예요. 전에 미국의 그 뉴스위크지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에 대해서 상황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수도권에 우리나라 인구 절반 이상 있잖아요. 2천만 명 넘게 있잖아요, 지금. 여기 밀집이 돼 있어요. 북한에 장사포라고 했어요. 이게 남한을 향해서 무려 1만 개가 넘는 1만 문이라고 하죠, 대포. 그게 배치돼 있어요. 이게 시간당 50발을 발사할 수 있는 그런 포랍니다. 말하자면 집중 폭격한다는 거예요. 폭격. 거뜸이 된대. 진짜 걔네들 괜히 불과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1만 1천 문 되는 대포에서 장사포에서 시간당 50발씩 이렇게 쏴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순식간에 제때입니다. 10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합니다. 뉴스 유크지에서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걸로 이제 어둠 휴전이 됐는지 그걸로 전쟁 끝났다 할지라도 한국이 입는 손실 규모는 1조 달러가 넘는 천문학적인 숫자의 폐허 잿더미가 됩니다.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는 정도가 그렇다는데 핵을 사용하면은 더 말할 게 없어요.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시 일어날 수가 없는 그런 폐허가 돼버린다. 뭐 결과가 이런 건데 여러분 전쟁 나면 안 되잖아요. 우리나라 군군들만 배짱이 너무 커가지고 세가지고 지금 미국의 CNN, 일본의 NHK, 영국의 BBC, 세계 모든 언론 방송은 연일. 전쟁이란 게요, 뭐 일어난다고 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일어나지 않는다 해가지고 안 일어나는 것도 아니죠. 어쨌든 지금 위기 아닙니까? 그런 얘기가 자꾸 나왔잖아요. 고조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영적 흐름을 알아야 돼요. 맨날 뉴스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상황을 통해서,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실 것인가? 말씀이 어떻게 적용되어지고 해석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 지혜가 나와야 돼. 지혜가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을 시켜주시고 기도하면 그에 대해서 뭔가 마음속에요.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기도합니까? 여러분 그러면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누가 이 나라를 지켜주는 거예요? 왜 여러분 뭘 믿고 그러세요? 전쟁이라는 우리가 우리는 아무 손도 못 써요. 우리는 북한하고 미국하고 싸우는 거예요. 북동은 여기 다 떨어지는 거예요. 여기.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드려 여러분 불안감 줄려는 게 아니에요. 목사니까 또 이렇게 말씀해야지. 드려야지. 제가 이 원고를 해가지고 원고를 써서 제가 이제 블로그에도 좀 올려놨어요. 왜 우리 목사님들 좀 보라고 했더니 조회수가 오늘 아침에 30분만 돼 나 100회가 나갔어.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의 어떤 시대가 우리 민족이요. 우리 민족이 5천년 역사 가운데 유일하게 전쟁 없는 시기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항상 외적 침입과 내전이 있었던 이 나라에 한 50년, 60년 정도 평화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또 서서히 또 전쟁의 그림자가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세계 역사는 전쟁의 역사 아닙니까? 싸움이라는 게요. 이게 역사로 성경에도 싸움으로 시작됐어요. 가인과 아벨의 싸움, 전쟁, 개인과 개인부터 이스라엘의 역사는 모든 외적의 침입, 전쟁. 뭐 우리나라 마찬가지. 뭐 여러분 삶도 안 그래요? 여러분 삶에서 가장 지루하고 끈질긴 싸움이 뭔지 아세요? 전쟁, 아편 전쟁이라고 그러죠. 아편 전쟁. 잘 몰라요? 아내와 남편의 전쟁. 우리가 외적과의 싸움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우리 처음 아니 우리 시대에 평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 그래서 전쟁이 뭐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이런 거 이런 게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뭐 예언자는 아니니까.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우리 세대에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봐야죠. 왜 그걸 아닌 거예요? 우리 세대는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 그리고 안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내가 사는 동안은 별일을 다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무슨 일이든 일어나는 게 이 세상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 같은 경우는 우리만 좀 모를 뿐이지 뭐 눈이 가렸어요, 귀가 막혔어요, 뭐 도대체 왜 그런지 모르지만, 뭐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뭐 마귀가 막아놨는지 모르지만 세계에서 난리예요 지금. 국제 증시가 동반 하락을 했어요. 이제 한국이 전쟁이 일어난다 해가지고 그렇다면 우리도 관심 가져봐야지. 그럼 그리스찬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가서 교회가 이런 상황이 될 때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오오오 하다가 당하는 것보다 중요하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성경을 보니까 성경 전부 그런 위기적 상황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담긴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게 또 꼭 구원이고.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고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야 될까? 신앙적 자세를 가져야 될까? 아주 현실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먼저 무조건 전쟁에 관해서는 이 전쟁의 달인 성경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다윗. 다윗은 정말 대적들이 많았고요. 많이 싸웠어요. 그의 삶, 그는 왕이 돼서도 전쟁 엄청나게 했어요. 다윗이 뭐라고 했냐? 사무엘상 27장 47절에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게 다윗의 전쟁의 달인인 다윗의 고백이에요. 전쟁은 칼과 창과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게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본적인 전쟁관이에요. 기본적인. 전쟁은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북한 손에 달려있어요? 중국 손에 달려있어요? 미국 손에 달려있어요? 누구 손에 달려있다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아하스라는 유다 왕이 있었는데 그때 전쟁이 일어났어요. 뭐 열왕기 역대기 보면 전부 뭐 전쟁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뽑아봐야 될 교훈들이 있더라고요. 확실하게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이 아하스 왕 때 유다 그때는 여러분 우리나라처럼 이스라엘도 남과 북으로 갈려져 있었어요. 남과 북으로 갈려져 가지고 남쪽이 뭐예요? 유다. 북쪽은 뭐예요? 이스라엘. 지네끼리 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북쪽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를 침공을 했어. 거의 비슷하지 우리하고. 침공을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아람하고 연합해가 연합군이 내려왔어. 아 죽겠지 아하스가. 큰일 났어요. 못 막아 이거를. 소가 유린당하게 생겼고 완전 지게 생겼고. 그래가지고 아하사가 밤새 고민하다가 야 우리도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우리도 하나 도움을 청하자 해가지고 이 아수르의 도움을 받았어요. 그 당시 강대국이 아수르였어요. 아수르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나라를 그래서 이 연합군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연합군과 우리가 이 국토를 지키자 생명을 보존하자 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 될 것이다 생각한 거죠. 그런데 결과가 안 좋았어요. 뭐냐? 유다를 도와주러 온 아수르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유다를 도친 거예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무슨 얘기를 하자는 거냐? 믿을 놈 없다는 얘기예요. 성경을 보면 전부 전쟁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나 유다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도움을 구하지 마라. 인간에게 너희들이 다른 나라 애굽에 애굽 그 당시 애굽이라는 것은 세계 최강이거든. 도움을 구하러 애굽에 내려가는 자는 화가 있을 것이다. 애굽이 뭐냐? 말이 많아. 말.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이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앙망하지 아니하는 것은 전쟁의 피지입니다. 위기 시에 우리가 뭔가 그래도 잡아보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 끊어라. 하나님 백성들이 주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너희들은 더욱 나를 의지하거라. 미국이 자기 유익이 없으면 여러분 전쟁을 수행하고 하겠어요? 뭘 믿으려고 그래요? 우리 국방력 뭐 믿어주는 것도 좋아요. 미국 도와줄 것이라는 거 기대감 갖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그 위안이 돼요 여러분? 위로가 돼요? 모르는 거예요. 그건. 몰라요. 그건 불확실하지만 가장 확실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그걸 의지하지 마라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지 마라. 왜? 너희들은 내 백성이기 때문이다. 애굽을 의지하면은 너희들이 내 능력을 경험할 겨를이 없다. 너희들이 내 권능을 경험할 그런 기회가 없어진다는 어려울 때 그 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데 아, 북한이 지금 뭐 갖고 뭘 갖고 저렇게 까불어요? 의지할 게 있잖아요. 의지할 게 힘이 있잖아요. 뭐예요 그게? 핵무기죠. 핵무기. 핵을 믿고 저러는 거예요. 또 있어요 여러분. 중국 힘이에요. 중국. 전쟁 나면 내 편 내 편이 확실히 갈라지거든. 평소에 싸우다가도 내 편이면 이거 같이 해야 돼요. 전쟁. 중국이 별로 북한하고 요즘 뭐 이렇게 티격태격 하더라도 전쟁 남도 할 수 없어요. 그거 믿고 러시아 또 뒤에 여러 가지 연관성이 믿는 게 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 대해서 믿지 마라 안 돼요. 그러면 의지하지 마라. 너희들 나를 의지해야 된다. 했는데 얘네들은 그렇게 안 참아. 북한은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세계적인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하나님께 주신 게 있어요. 뭘까요? 지하자원. 엄청나게 매장되어 있어요. 그걸 조사해 봤더니 고부가가치 지하자원 금, 은, 아용, 구리, 석회석, 철, 흑연, 텅스텐 전부 비싼 거 200여종이 있고 세계적으로 가장 희귀한 재료 그 회투리라는 게 있대요. 회투리 이게 어디야? 휴대폰에 들어가는 거. 이 매장량이 북한이 제일 많아. 하기만 하면 돈이 나오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이걸 해보면 10조 달러라면 10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경 1,500조. 엄청 부자. 아 이게 미쳤어요, 미쳤어. 그 파기만 하면 개발을 하면 되는데 핵무기를 개발. 온 나라는 아주 세계 최고의 빈국으로 만들어 놓고 그 나라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거예요. 우리 또한 안 그렇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무지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껏 의지하는 무기 의지하는 무기를 하나님 주신 어떤 달란트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개발하려는 생각조차도 못하고 다른 쪽에 관심 신경을 쓰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고 제일 못 사나, 제일 가난해져요. 여러분 부자 되는 거 간단해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여러분 개발만 하시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그 나의 달란트가 재능이 뭔가 그걸 그냥 사용하세요. 그냥 최고는 못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사용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져 주시는 한 번만 알고 다른 나라들이 지금 탐을 내요. 와, 저렇게 저 어떻게 저런 걸 놔두고 있냐. 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뭘 믿을까요? 북한이 그 저기 무기를 믿고 하듯이 우리도 뭐 미국 믿고 이래. 우리가 믿어야 될 게 있죠. 따로 있죠. 믿어야 될 분이 있죠. 얘네들이 자꾸 한번 쏘아보고 전쟁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좀 써보겠다는 거죠. 공부를 써보겠다는 거예요. 그럼 싸움 거는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너 싸움이 내가 이기겠다라는 어떤 자신감 때문에 싸우려고 싸움 걸지 않아요 자꾸? 내 힘 한번 사용해보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상해요. 그 힘 사용하는 싫어하세요. 아니 싸우려고 하는 자 싸우는 안 좋아요. 베드로가 말고의 귀를 칼로 탁 쳤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힘쓰지 마라. 자꾸 싸우려고 하죠. 전쟁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 좋아하세요. 이 나라를 심판돼요. 심판. 어떤 식으로 하지 말라는 짓 하죠.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줬는데 그건 안 하고 딴짓하고 자꾸 엉뚱한 짓 하고 배고프게 만들고 가난하게 만들고 이상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개인이나 하나님을 의지한 민족은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신다. 시편 121편 1절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 다윗은 이게 철저하게 믿었어요. 다윗 뭐래? 전쟁의 달인이라 그러지. 오늘 봅시다. 오늘 본문 27편 3절. 오늘 이 시대에 한국교회와 한국 이란 나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어이 강호도 안 돼. 이런 말씀 가지고 태연하고 담대해야지. 하나님의 말씀 없이 뭐가 어떻게 되겠지 막연한 기대가. 이런 불안이죠. 그 불안. 막상 담은 우왕장 오합지졸. 하나님의 자녀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군대들이 일어나고 전쟁이 치열해도 나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리로다.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다. 세계 역사 학자들이요. 기적이 뭐냐? 기적. 기적이 뭐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아직까지 존재한다는 기적이랍니다. 저 나라는 도저히 존재할 수가 없는 나라였다. 왜?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도저히 저 나라는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 봐요. 그렇게 배타적인 그 이웃들이 있어요? 종교가 다르잖아. 가장 큰 원수들이에요. 전부가. 블레셋과 아말렉의 그 후손들 처음 아랍.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존재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게 세계 역사 기적이랍니다. 그러면 성경이 우리 역사를 볼 때 이스라엘이 강한 나라예요? 무기가 많아요?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께서 대적들을 네 손에 붙여주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전. 이스라엘만큼 여러분 주변 강대국이 많은 나라가 어디 있어? 이스라엘만큼 여러분 침공을 많이 받은 나라가 어디 있어? 거기 여러분 성경이 다 나오지 않아요? 그때마다 왕 히스기야 같은 경우 성전에 올라가서 천전포고문을 가지고 벌벌벌 떨다 그거 가지고 와서 하나님 전에 내놓고 황대상에 엎드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이 뭐라 그랬어요? 기적이라 그랬죠. 우리의 방법은 상식이요 하나님의 방법은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상한 우리 하나님의 방법 수가 많으시잖아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리저리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스라엘이 역사라. 뭐 우리는 어떤 이상하게 이 나라는 이스라엘도 많이 닮았어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처럼 외에서 침략을 많이 받은 나라가 있어요. 내전은 또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사실 벌써 망해도 벌써 수백 번 망하는 나라. 전쟁이 없으면 지네끼리 싸우는 나라예요. 노론 서론 남인 북인 뭐 동인 서인 해가면서 지금 뭐 안 그래요 지금? 그런데도 희한하게 살아있는 5천년 역사 동안에 여러분 50년 단위로 자르면은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한 때가 없었다는 이 나라가. 그런데 이번 이상이 우리 사는 이 세대가 그랬죠. 1950년대 일어나고 안 일어나고. 지금 뭐야? 일어날 가능성이 올라오는 거야 지금. 지금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한국을 가르쳐 뭐라 하냐. 한강이 기적이라 하냐. 기적. 한강이 기적.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세계 제일 못 사는 나라가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에 올라갔잖아요. 세계 역사상 여러분 받는 나라에서 부호를 받는 나라가 부호 주는 나라가 된 것은 한국밖에 없다. 대단하죠? 대단한 거예요. 쉬운 거예요. 물론 우리가 허리띠 졸라매고 열심히 일하고 했겠지만 그렇다고 다 되는 거예요? 어떤 나라가 그렇게 안 했겠어요? 그것도 있었지만 정말 이 나라, 이 민족이 성교 100여 년 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세계적으로 급 기독교세가 급 성장한 나라로 주목받고 지금도 세계 최고 좋은 건 아니지만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세계 최대의 교회 각 교파별로 세계 최대의 교회가 다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민족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복을 주십니다. 벌벗고 굶주린 이 나라에 복음이 들어와서 저는 이종훈 목사님 오후 예배 때 한번 그 언더우드 선교사의 그 편지를 한번 읽어주대요. 암담하잖아요. 암담. 이 나라 와보니까 암담해요. 캄캄해요. 도대체 이런 이 나라가 주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세계에서 가난해도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한 놈. 복음이 들어가고 복음을 통해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막대한 선교 자금이 들어오고 기도가 되어지고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오늘 이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운 공산주의의 그 총칼 앞에서도 보호해 주시어서 이 민족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왜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고 내 자녀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셨거든. 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우리 딴 거 의지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세상에서 일어난 일에 우리 관심과 그거 가지고 뭔가를 해보려고 그래요. 또 한 말씀, 60년대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그 이후에도 작은 분쟁들이 많이 있었지만 큰 전쟁이 있었어요. 아랍연합군과 이스라엘의 싸움. 모든 사람의 우려 예상 이런 걸 다 깨고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그것도 6일 만에 이겼어요. 그 이름하여 그 전쟁을 6일 전쟁이라고. 현대판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입니다. 진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패망했다 그랬어요. 이제. 아랍 연합군인데 이거는 상대가 안 되는 상대.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때 여러분 이스라엘 전쟁을 이긴 영웅이 있죠. 모세 다얀 장군 에꾸에 멋있어요. 이 사람이 계란을 우리는 바위를 깨트렸다. 그런데 승리의 비결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유명한 말입니다. 우리 이스라엘 승리를 이끈 신무기는 이스라엘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20. 무슨 얘기냐. 이스라엘은요 성경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니까 군사 무기로 싸우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믿음으로 싸우는 나라였다. 이스라엘은 승리할 때도 있고 패배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승리와 패배는 그걸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지만은 결국 이스라엘의 자세 여하에 따라서 승리할 때가 있고 패배할 때가 있었다.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은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고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이 아말렉에 패했다.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이 운명이에요. 운명.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의 기도가 올라가면은 하나님 대한민국을 지켜주실 것이요. 보호해 주신다는 약속이죠. 역대하 15장에 보게 되어지면 아사왕 시대에 적군이 침공하고 나라가 분열이 되고 혼란이 극히 다른 우리와 똑같은 점이 있어요. 온 나라가 내전에도 막 혼란스러워요. 그때 아사왕이 어떻게 했냐. 국가적 이 모든 혼란 외침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 뭐 했느냐. 딴 거 다 안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죠. 그때까지 뭐가 우상 숭배가 너무 심해서 온 산마다 산당이 있었고 영적으로 혼란했다. 깨달았어요. 왜 이렇게 싸움이 많고 왜 이렇게 못 살게 되고 왜 이렇게 내분이 생기고 왜 이러느냐. 아, 산당에 세워진 우상.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하나님께 돌아가죠. 하나님께 이 나라가 살 길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인데 여러분 그것을 대통령이 그런 얘기 해주는 것도 아니고 국회의장이 그런 얘기 해주는 것도 아니고 대법관이 그런 얘기 해주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들이 하나님을 찾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회개하고 자복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느냐 역대하 15장 19절을 보면 그때부터 아사왕 35년까지는 다시는 전쟁이 없으리라. 전쟁을 막아주셔서 매년마다 일어나는 전쟁을 막아주셔서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께 돌아가요. 하나님 가가지고 우리 마음을 회개하고 우리 죄를 회개하고 우상 숭배 죄악을 내려놓으니 우리 여러분 산당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외에도 마음이 간 게 우상이라 하지 않았어요? 이제 우리 뭐야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세속화가 돼서 완전 세속으로 돼. 돈이면 다 된다는 거 아니에요? 우상 있잖아요, 우상.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어요. 35년 동안 그 땅에 전쟁이 다시는 없었다. 가정도 그렇고 조직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 이 회개하고 하나님에 매달리면 갈등이 깨끗이 해소가 돼요. 평화가 임하게 되어 있어요. 나 잘못이든 내 잘못. 내가 잘못했던 것도. 내가 먼저 내 가슴을 치고 내가 미안하다. 내가 잘못.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다른. 임의적으로 살 길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달라고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는. 그죠? 여러분 이 나라를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야 하네요. 하나님 우리나라가 한국 교회가 하나님 편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민족이 되고 합한 교회가 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애통하고 기도해야 되잖아요. 이거 기도하라는 때가 아니에요. 한국이 어쩌면 잘못 나가면 한국이 예수님이 재림을 앞당기는 세상 종말이 되어지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가 왜 망했어요? 의인이 몇 명 없어 망하고. 오늘날 여러분 우리 한국에 기도하는 의인이 정말 10명만 있더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교회가 10개 교회만 있더라. 하나님 이 교회를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누가 해야 돼? 내가. 저는요 위기라고 나쁜 게 아니에요. 위기는 항상 있는 거 아니에요? 전쟁이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위기의식을 갖는 건 중요해요. 스스로 나를 벼랑 끝에 세우는 거 괜찮아요. 리스크 매니지먼트라는 게 있어요. 위기 경영이라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난다 안 일어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나는 어떻게 살아남겠다 어떻게 살겠다는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 방법을 다 주셨잖아요. 이런 위기 속에 뭐냐 우리는 강해질 수가 있거든. 우리 믿음이 더욱더 강해질 수가 있다. 하나님을 더욱더 전적으로 의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 기회 때문에 이 위기의 기회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가 있고 의존할 수가 있고 이러면 여러분 이게 뭐예요? 플러스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나는 믿음으로 더 크게 성장하고 하나님 더욱더 크게 체험하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뭐라고 하시나요? 약속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내가 세상 끝날 너희와 함께. 이거는 어떤 개인에게 어떤 교회에게 어떤 민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조건이 있어요. 조건. 어떤 조건이 뭐라겠어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럼 내가 세상 끝나갈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 회자 삼고 세례주고 말씀 가르치고 그 뭐 하는 거예요? 뭐 하자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뭐 하자는 거예요? 전판에 세계에다 복음을 전하는 게 뭐라 그래? 선교하는 개인이나 복음을 전하는 교회나 선교의 사명을 갖고 있는 내가 지켜줘야죠. 언제까지 지켜준다고요? 할렐루야. 대한민국이 살 길은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미국이 살려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 만방에 대한민국이 자랑스러워 세계 2위, 선교사 파송국과 2위. 기도한 적 있어요? 여러분? 기도한 적 있어요? 정기적으로 후원한 적 있어요? 그래도 하든 못한 선교사들 오면은 강단에 서서 말씀 듣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비라도 좀 드리고 힘으로 선교사 자체는 훌륭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글을 써서 선교하는 거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이지 선교 잘하니 못하니 별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너는 네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업에서 얼마를 떼서라도 선교비를 하고 내고 이 나라에서 그래도 여러분 이게 국부가 어떻게 하면 유출이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거 어마어마하게 좋은 국부 유출이에요. 한국 교회가 선교지로 보내는 이 헌금이 여러분 얼마나 막단지 아세요? 이게 125개국가 이상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그들이 한국 교회가 먹여 살리고 있는데 하나님 이 민족이 망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망하면 안 망한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어떻게 하면은 선교하라 이 말이에요. 선교해. 그러면 살아남는다고. 누구의 약속? 하나님 예수님의 약속이다. 이 말씀 믿으지만 아멘 하십시오. 그 전쟁에 하나님과 섞였단 말이 이거예요. 막아주시고 막아주시고 피할 길도 주시고 여기는 포를 쏠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일기가 안 좋아서 못 쏘게 한다든지 비행기가 못 뜨게 한다든지 계획은 다 세웠는데 안 되다든지 그러니 숱하게 일어난 게 성경의 역사 아닙니까 여러분? 그 기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 기적 갖고 살아왔잖아요 지금. 벌써 망해야 될 문제 뭐 잘 되고 있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밖에 없어요. 그밖에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지켜주세요.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게 기적이에요. 지금 우리는 전쟁이 일어날 모든 사건과 환경과 조건이 완전히 돼 있어요. 지금. 일어나지 않는 게 뭐랄까? 하나님 이 민족을 그래도 하나님 이 민족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다. 여호와께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켜주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무리 위기가 있다 할지라도 전쟁이 급박할지라도 여러분 여호와를 찬양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드리니 전념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그거예요. 그거 총 들고 나갈 거예요. 뭐하고 나갈 거예요? 여호와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나는 드릴 것이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